젊은이들을 선교적 사명으로 동원하고 훈련한다.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우리가 평가해 봅시다.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예. 실제로 지역교회가 전문적으로 선교에 동원, 특히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질문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요게 좀 걸려요. 조이가 그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니 조금 우리가 아직 이면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둘째는 우리가 보는데 셋째가 약하다.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이가 이제부터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정말로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고 파라처치로서 해야 되는데 조이가 그 이게 세 가지 맞는다고 해서 모든 파라처치가 다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 자기네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그들의 자원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거라고 봐요. 어떤 단체는 청년들의 10대 학생들의 상담만 해결해주는 파라조치도 있어요. 그들이 꼭 모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이가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 일을 할 만한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우리의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가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조이가 그런 일을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파라조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지금 형제님 얘기하신 게. 제 얘기 86년에 나온 거, 87년에 나온 얘기였어요. 87년에 조이 30주년 준비 섬회를 할 때 30년이 됐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이런 얘기를 토론했다고요. 조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주된 사역이 캠퍼 사역과 제자훈련반입니다. 재훈반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교회를 예측해 볼 때 조이가 그 당시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일을 하는 곳이 돼야 될까? 그때 나온 게 선교였어요.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조이 30주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말고 선교대회를 하자. 방향의 전환을 제시해보자. 두 번째, 앞으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조이 30주년에 수련회를 안 하고 선교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갔어요. 근데 그 대회가 변질이 돼서 선교 한국이 된 겁니다. 처음엔 조이 자체적으로 선교 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파교파들과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선교 한국이에요. 선교 한국이 한국교회 선교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방향은 잘 잡았어요. 다만, 지난 90년대 조이가 우리 자체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비전과 방향이 80년대에 제대로 봤다고 봤는데, 우리 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성향이 있죠. 조이가 전문가를 많이 키워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선교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나 조이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 가도 핵심 멤버는 조이 멤버예요. 선교 분야에서는요.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신데 우리 이 훈련원의 총무님 그분도 조이 분이에요. 그분은 일반부 출신인데 GMF 어느 단체를 찾아가도 다 조이 분들이 핵심적인 일을 해요. 한 달이 두 달이든 사람을 많이 키웠어요. 다만 조이가 그것을 소화 흡수시킬 능력을 못 가졌는지도 몰라요. 많은 차원들. 엄밀히 오늘날 얘기한다면요. 조이 선교의 출신의 선교 전문가를 모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교 신학교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굉장하다고요. 다만 조이가 그 비전 가운데 이것을 끌어안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조이의 사역이 이롭냐. 그럼 이제 시작해야 되죠. 어떤 이건 지금 브레인스토밍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꼭 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조이 선배한테 돈 맞을 가능성이 때문에. 자, 그럼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저기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떤 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쉬운 대답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목적에 맞다면 지옥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우리의 사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 맞다라고 확신하면은 고해 계속 그걸 밀고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면서 뭘 하죠? 우리가 지금 we are on the right track 올바른 궤도에 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더 추진력을 갖고 나가고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고 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제자훈련 78년에 만들어졌어요. 23년 전이에요. 근데 23년 전에 저희 제자훈련 커리큘럼과 지금과 뭐 몇 단계가 조금 줄고 했지만 제가 보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회라는 건 20년 만에 완전히 different world가 됐다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70년대에 스탠다드 사람하고 2001년에 스탠다드 사람하고 완전히 different animal이에요. 종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점차. 조이 제자훈련은 기성세대 사람에게는 편하고 괜찮아져가요. 그러나 새로 생기는 10대들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의 20대들에게는 78년에 만들어진 제자훈련보다 획기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면 더 빨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면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다라는 쪽으로 노력하고 시도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제가 놀라는 거는 주인학교 프로그램 그 뭡니까? 뭐죠? 파이디언입니까? 파이디언이라든지 어린이 선교협회라든지 20년 전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완전히 달라요. 저도 문화 충격을 받을 정도예요. 그만한 변화를 그들이 겪어봤어요. 그 양승은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랑 옆에 동네 살았으니까 자주 만나고 하는데 완전히 평생에 자기를 그거에 헌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날 불렀는데 나는 평생에 어린이 사역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다짐을 한 사람.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고 이 양반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단호히 거절해. 난 어린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 내 평생을 그것만 연구해요. 근데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학교마다 전문가를 키우려면 파이견으로 보내든지 어린이 선교협회를 보내면은 거기서 전문가가 돼요. 선교지에 가서 이 프로그램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도 제자훈련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가장 핵심 사역이라면 뭔가 이거 엄청난 투자해야 돼요. 울고먹어갖고 안 돼요. 정말 많이 울고먹었어요, 우리는. 이태원 목사님이 그거 사실 짰다고요. 뼈대를. 뼈대 자체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계속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 우리 지난번 평가할 때도 나왔지만. 조의 제자훈련이 참 좋은데 직장에 들어가서 현실 세계에 부딪히니까 다른 뭔가 다른 좀 걸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는 우리가 너무 약하더라. 뼈대를 만들어주는데. 예,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졸업해서 직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방향이 맞다면. 또 어떤 말 써주신 아시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는 게 간사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좀 갖고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상훈 목사님 혼자 해야 되는 고민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자주 사람 선배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리더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간사들이 이걸 위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이상훈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크게 나온다면 그럼 엄청난 우리의 변화가 있어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근데 이건 그냥 for example의 예화입니다. 이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면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화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첫 번째 거는 아까 현전 얘기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통로를 제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는 데까지 가서는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 때문에 구체적 통로를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다만 아까 제가 계속 이게 염려 때문에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파라철치의 정의와 개념이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파라철치의 정의와 개념의 근거에서 논리를 따져나가는데 제가 이 옛날 논문이지만 조이 하나 있나요? 있죠? 여기 보면 여섯 가지 원리가 있어요. 결국 이 여섯 가지 구조 중에 하나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따져야 되는데 저와 다른 걸 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말프 민터같이 세계 최고의 선교학자 그 사람은 투 스트럭처를 제시해요. 우리 조이 선배 중에 그 유용규 박사님 투 스트럭처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편이에요. 그 때문에 제 견해가 꼭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이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되지 않냐는 예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제시예요.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금 저는 도달했어요. 다르게 정의하면 다르게 도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이 시대에 지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요. 일부 소수교회는 이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일부 소수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적 사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대학부가 크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소달리티 구조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가능해요. 교회 안에 소달리티. 근데 저는 그건 이미 로컬 취지 영역을 좀 넘어섰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건 아마 파라출치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 시대 하나를 원하냐? 아, 그건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를 원하는 말이다. 그럼 우리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예, 조리가 세상의 선교 다를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빨리 변해가고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80년대에 대표적인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초급화 단체였죠. 조리 멤버들이 제일 가고 싶었던데 OMF였어요. 대표적인 단체였어요. GBT 이런데요. 90년대 들어와서 그 단체들이 내려가 왜? 교단 선교부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다고요. 요즘은 제가 객관적으로 한국 선교를 본다면 OMF나 GBT보다 교단 선교부들이 힘이 더 있어요. 교회 개척이라든지 선교사 관리에서라든지 한국적인 특성을 살린다든지 선교사 훈련에서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똑같이 뛰어들어가서 우리 선교사 보내자. 제가 보기엔 그건 우리 전문성을 키울 필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 안에서도 조이라는 단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단기 선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전문성을 장기 선교사를 현지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일생의 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는 단기 선교 내지는 직업을 갖고 들어가는 전문인 선교의 전문단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건 어쩌면 한국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예수전도단이 지금 그만한 영적인 파워죠. 예수전도단 간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나아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꼬마 때문에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들을 많이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월급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번아웃해서 죽었어요. 아무 케어도 없어요. 헌신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와이오메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당신들은 간사를 쓰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경고할 정도인데 근데 제 마음에 부러운 건 뭐냐. 그들의 헌신도 대단해요. 월급도 없고 지원도 없고 정말 사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도 그들이 사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요. 제가 항상 이 예수전도단에 감사를 우리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 앉혀놓고서 항상 하는 말이 형제야 자매야 너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걸 쫓아가다가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항상 그들의 대답이 당당해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도 할 겁니다. 그건 사실 제가 부러워요. 근데 그런 다이나믹이 어디서 나오냐. 이들을 빌드에 보내거든요. 사람들 빌드에 보내고 그들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계속 일어나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다. 그 뭡니까? DTS? 6개월짜리죠. DTS가 왜 파워가 있는가? 저 사실 DTS가 강의한다고 대전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맡아서. 근데 강의 보면 우리 CLT보다 별로 나은 거 없어요. 강의 내용은. 뭐 그 몇 가지 해결한 거 빼놓으면 하나의 없어버리고 사실 우리 조리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DTS 마치면 뭐 해야 됩니까? 실제 3개월 동안 필드 가야 돼요. 선교지도 가, 미국에, 외국에 나가든, 한국에서 섬을 돌아다니든, 실제 필드에 가니까 힘이 나온다니요. 근데 우리는 잘 가르치는데 보내질 않아요. 통로가 좀 약해요. 그때는 저는 젊은이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로를 한번 제시해보면 어떨까. 특별히 우리가 모든 선교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좀 어떤 틈새, 남들이 할 수 없는 단기 선교의 전문적인 단체가 되거나 그래서 조회에 가면은 훈련받아서 이렇게 되려면 단기 선교에서 아까 아침에도 좀 얘기했지만 뭐 GBT에서 훈련받으라 그럽니다. 혹은 뭐 GBT에서 훈련받으라. 아니요. 내가 보기엔 조회가 단기 선교의 전문 훈련 단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8주짜리 만드시든 뭐 10주짜리 만드시든 5주짜리 만드시든 최고 수준의 이 훈련을 받으면 어느 단체에 보내도 단기 선교사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기능을 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통로로 보내주고 전문인 선교사 한국은 이제 출발 단계예요. 이전까지 말만 많았지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군이 망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이 출신들이 정말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모델이 된다. 예, 저는 이면에는 우리가 아마 좀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제는 있어요. 캠퍼스 사역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거 없으면 조의는 없어요. 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조의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언젠가 때가 돼서 조의 선교회 같은 단체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 안 해도 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역교회가 다 감당하고.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데 제 평생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을 봐도 고도로 훈련된 교회들도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캠퍼스 가운데 뚫고 들어가려면 소달리티 구조의 파란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의의 베이직한 사명은 캠퍼스예요.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한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깝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탱크에 가득 들어가서 압력은 꽉 차있는데 내주지 않으니까 그냥 쫄쫄쫄 하거나 말라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 자원을 그냥 뻥 어디 써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이상한 얘기 해볼게요. 이건 전혀 획기적인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올 가을 학기에 저희 학교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에스겔서 29장 22절을 갖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고 나서 제가 아주 여러 곤욕을 많이 당합니다. 이 교수가 알고 봤더니 해방신학자였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항의 메모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은 최근의 설교 중에는 가장 내 귀를 두드리는 설교다 라는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였냐 에스겔서 아니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잠깐 예레미야서 29장 22절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읽고 제가 여름 내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라는 게 읽고 읽으면 참으로 우울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썩을 때를 썩었고 박살 낼 때를 박살 났어요. 정치하는 자들은 친애국파와 친 갈대아파로 나눠가지고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국적으로 붙을 거냐 바벨론으로 붙을 거냐라고 아수르 쪽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수없이 받으세요. 예레미야 7 계속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 선지자에게 그 말을 준 적이 있느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만 타락했으면 it's okay. 근데 백성들의 밑에서 뿌리까지 써왔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예레미야서 강의할 마음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교만과 자만과 썩음과, 하여간 그들의 뿌리까지 다 써왔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 우상 배후에 그들이 썩어 있는, 그게 아주 절절히 나타나요. 예레미야 29장 22절에 가면 성경이 제가 보기엔 처음에요. 딱 한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깜깜해서 똑같은 말을 세 번 나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요가의 말을 좀 들으시다. 그 설교를 왜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좀 지체죠. 한국이 그와 똑같아요. 한국이 그와 똑같아요. 정치가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입으로 국민을 위한 자는 그 말이나 안 했으면 기분이 안 나쁘네. 맨날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손으로 핵을 가리는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시대의 정치가들은. 그리고 사회는 타락의 길을 말도 못하게 빠르게 쫓아가요. 제가 미국에서 갓 돌아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93년에 충남대학교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93년도가 이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난리를 80년대 말 90년대에 치다가 대학까지 이제 물러갈 시대였어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국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그 아픈 갈등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가 제시되지 않는 10년 후에 한국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혼탁의 혼탁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그때 가서 어쩌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할 때가 낫다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나마 의식이 있었지만 잘못하면 그 의식도 없는 아무 무의식 없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와 향락과 타락에 빠진 그런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설픈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질서가 없어요. 새로운 질서가 없어요. 이 사회 전체가 무질서에 크게 도달합니다.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남의 불편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사회가 이미 어쩌면 통제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갑갑함을 제가 느껴요. 차라리 신문을 안 보고 살면 좋겠다고 느껴요. 전 뉴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항상 구박받았어요. 5시 뉴스 봤는데 왜 9시 뉴스를 또 보고 있느냐. 아까 9시 뉴스 보던데 왜 11시에 나이트라인을 또 보고 있느냐. 그래서 좋은 걸 어떡하냐.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요즘은 보고 싶지 않아요. 보면은 짜증이 나고 우락함이 터져요. 한국의 음란은 말도 못해요. 그게 그게예요.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아주 당황했어요. 브라질에는요, 텔레비 틀면 포르노가 그냥 공중파 텔레비에 나와요. 포르노가. 포르노도 아주 헤비한 포르노가 나와요. 저도 놀라서 열심히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게 밤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 브라질 교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에서는 애들하고 앉아서 TV 채널을 바꾸는 게 겁이 납니다. 바꾸다 보면 뭔가 해괴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브라질 교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요, 한국에 비하면 여긴 양반입니다. 이 나라는 뒤로 안 썩었습니다. 테레비에 코로나가 나올지언정 뒤로 썩지 않았대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닐 때마다 무슨 얘기든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유교국가고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 음란한 온갖 해괴한 짓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일본은 차라리 유교 문화가 없어서 껍데기로 그냥 내놓고 하니까 제가 보면 위선은 아니에요. 한국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해괴하고 음란한 행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어떻게까지 이렇게 써왔는지 모르겠어요. 점차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요즘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캐나다로 이민 갈까? 미국으로 이민 갈까? 뉴질랜드로 이민 갈까? 그게 꿈이에요. 진짜예요. 전 연구단지 사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요. 두 가지예요. 대학 교수 자리 나오면 뒤도 안 들어가 봐요. 이민 갈 수 있는 기회 나오면 뒤도 안 들어가 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부패했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경제 능력을 상실한 이 사회에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미국에서 6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화가 나면, 나 차라리 미국가 살까? 이 생각이 난다. 왜? 거긴 그래도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남을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깨졌어요. 그 가운데 더 갑갑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아무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무 기능도 발휘 못해요. 요즘은 사실 제가 해결한지 몰라도 차 타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뭐 신령대 부흥회, 뭐 영성 집회 이런 플래카드 볼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이 참 공허해요. 저거 수없이 외쳐대고 밤마다 모여서 수많은 입에서 침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so what? for what? 어떻게 됐고 뭘 위해서 하는지 공허해요. 어쨌든 그 밑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면서도 나는 왜 하는가 생각해요. 저도 가끔 교회 가서 생각하면서도 for what? so what? 뭘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한국교회 향해서 뭐를 얘기할까? 제가 6월달부터 하나님은 아주 그 아주 혼란의 극치를 보면서 아프게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설교하는 자로서 제가 뭐 그 기도 많이 하라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설교를 이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걸 아주 아프게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여러분 내내 예레미야서를 끌어안고 고민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부류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가로막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요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세상의 부패와 무질서와 혼탁에 한 몫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는 뜻밖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유독 저한테 그게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거기까지는 뭐 맨날 듣던 소리예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의 삶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서를 뒤져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공평과 정의가. 예, 저는 GMPIC를 부르짖는 해방신학자 아닙니다. 저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성을 깊이 알아. 정의, 평화, integration. of creation,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질서의 보존.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의 본질적 죄성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은 에큐메니칼이 외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분리한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도 잘 모르는다는 아주 자괴감을 느낄 때가 제가 채플에서 이런 소리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전 태어나서 4살 때 사회고가 났습니다. 5살 때 오일이 났어요. 어릴 때 전 학교 다닐 때 사회고에서 총 맞아서 칼의 키 큰 총 흉터가 생긴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흉터 보여주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삼성대학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최루탄이 터지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대학교는 문을 닫았고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한 해도 데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데모했고 덕분에 우리 교목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아픈 모습을 많이 봤어요. 대학에서 끊임없이 데모했고 대학교 4학년 때 결국 실험실에서 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못 다녔고요. 대학원 다닐 때 5.28 직전에 저처럼 겁도 많고 주위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훈련받을 때 저도 대모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뭔가 깝깝한 걸 외쳐야 됐어요. 그리고 두 달 뒤에 군인이 돼서 광주에 진압군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있었던 부대 밑에 삼청교육대가 있었어요. 전체 사무실에서 항상 삼청교육대 그 사람들 보면서 살았어요. 모래시계에 나오는 장면들을 전 다 봤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또 엄청나게 최루탄 터지는 거 보면 살았어요. 땡전 뉴스가 뭔지도 맨날 보고 살았어요.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은 이 땅에 민주와 평화를 일궈냈는데 그 민주와 평화는 뭡니까? 군부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을 지켰죠. 정치는 우리의 위안이라고 했어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다 멈춰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떠날 때 저희 집사람의 큰아버님이 최석채 씨라고 조선일보 주필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 좋은 때 유학간다. 너 한국이 제일 어려울 때 갔다가 아마 네가 돌아올 때 끝났을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니까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썩어버렸어요. 아무 의식도 없고 부패하고 교회도 이제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천이 그 기회를 지고 싶어요. 이제는 복음주의 교회가 뭐좀 외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70년대 대학생들은 예수 믿고 난 게 항상 이렇게 해서 We are the transforming power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고 했어요. 아마 그 때문에 제가 헌신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어쩌면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트랜스포밍 파워의 역할을 하자고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안전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수없이 봤다고요. 이제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옛날에 운동권처럼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종속이론을 다 파하고 그거가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을 떠나있는 이 부패와 음란에 대해서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교회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조이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이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정치나 사회나 그거 눈감을 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예리하게 보면서 이제는 소리를 좀 내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부패를 향해서 무질서를 향해서 스탑하라고 좀 외치는 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때 기준식이 그걸 했는데 요즘 전 좀 실망스러워요. 경실련이 해방신학을 시민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실망스러워요. 이제는 대학가에서 좀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세력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좀 We are the transforming power를 다시 외칠 수 있는 그룹이 남아서 이 소망 없는 한국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뭐합니까? 맨날 복받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불받으라 아니면 한국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뭔가 우리 조리가 한번 의식화를, 이런 용어를 쓰면 이상하지만 의식화라는 용어 나쁜 거 아닙니다. 전 의식화와 사회의 부정부패에 거슬리는 자들의 연대감과 여러분 투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조리의 메인스트림이 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조리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리 사람들은 이 사회의 부패를 변화시키는 자들, transforming power다. 조리 집단은 그런 단체다. 이 시대에 아마 이런 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갑갑함을 느낄 때, 너 사방을 둘러봐도 없어요. 선교단체 조직이라는 것도 대전에서 제가 주의 깊게 비는 게 너무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무기력해요.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닐 거라고 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한번 좀 외치고 뭔가 한번 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려고 좀 믿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더 얘기하면 혼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죠. 선교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비게이터는 헌신이다. CCC는 조직이다. 그럼 조이는 뭐냐? 저희는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좀 대학생 사역을 잘 아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비의 헌신과 CCC의 조직력과 조이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장 부목으로 쓰겠다. 내 자리라도 물려주겠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 교계에서 조이 출신들을 볼 때 특징으로서 조이 사람들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집어도 좀 보세요. 헌신은 약하고 조직력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약하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내비 출신 교수님들도 있고 하는데 항상 조회를 평가할 때 훈련이 너무 약해. 이게 전반적으로 훈련이 약하다. 근데 어차피 우리의 특징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의 가야 될 특성 중에 하나로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전인격적인 신화운동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건 아까 얘기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트랜스포밍 파워가 되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전격적인 신앙운동을 키웁니다. 지금 조이의 대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제자 훈련 받은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깔아놓고 하나 더 올라간다 이런 걸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폭넓고 건전한 사회의 지도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지도자는 당연하고 조의 출신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폭넓은 건전한 사회의 지도자를 만든다. 저는 대학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식 대학교육과 독일식 대학교육은 전혀 달라요. 영국 대학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사회인을 만드는 거예요. 젠틀맨을 만드는 겁니다. 독일의 대학교육은 기술 정보를 제공한 전문인을 만드는 아주 다릅니다. 한국 대학 교육은 50년대, 60년대에는 사회에 훌륭한 사회인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50년대 중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보다 의식이 더 있었어요. 그 당시 대학생, 중학생들이 괴테를 읽었다고요. 요즘 대학생들 중에 뭐 괴테 파우스트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아나. 의식이 없어요.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의식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점차 한국이 고도 산업 사회를 가면서 대학 교육은 완전히 뭐가 되는 독일식 대학 교육이 됐습니다. 전문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은 황폐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이런 아픔을 본다면 폭넓은 건전한 신앙적인 사회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좀 갖고 조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정말 폭넓고 건전한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고민한다면 제가 생각하고 깝깝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한다면 전문성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은사와 능력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질 일들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계속 고민하세요. 저희는 2001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도 있을 거고 2015년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2010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원할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보면서 지금부터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그때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단체가 될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부담들을 나눴는데 하나님 이거 마무리해 주옵소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의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조리에 그게 부족한 걸 알길래 그것을 도전했는데 우리 간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금식과 헌신과 여러 것들이 쌓여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조리의 방향성도 주님 맡깁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회를 예리하게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저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단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